trespassing here. No, 여기 침범할 수 없어. Your prayer builds boundaries.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 주변을 보기 전에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I'm going to come back to that principle in the second hour when I talk about watchful prayer. 그래서 파수꾼이 그들에서 얘기할 때 그 기도, 그 경계선을 치는 기도를 더 자세히. So let's move into number four. 네, 네 번째를 정할까요? The word Hadash translated in the Old Testament, strike the mark. 근데 파가라는 그 I send the glory of God to this baby's head right now. And I tell you, I didn't see it, but lightning flashed. The power of God went to that baby. Just healed her, that baby's skull. That afternoon, they took more pictures of the baby. They held up this picture that had a fractured skull. They held up this picture that had a perfect skull. They said, we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but either the machine malfunctioned or this baby has had a miracle. Spirit of revelation, makata sebe, kurava sebe kita. stir ourselves up, Lord, in our most holy faith, praying in the Holy Ghost. Say to you, He can reach them.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다가가실 수 있어요. If you will faithfully intercede and release His anointing to them, He will reach them.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His light will burn through the scales over their eyes.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 눈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껍질들을 벗기게 하실 거예요. Break through the hardness of their heart.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강박감을 깨뜨려 주실 거예요. The laser light of the Holy Spirit will go forth through your intercession.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레이저가 Strike 통과될 것입니다. The hard place in their heart. 그리고 그 마음의 강박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Now pray that over them right now. Just whoever that is, in your family, begin to pray that them. Direct the lightning of God to them now. And say, Lord, strike their heart. Lord, break deception off of them. Break false religion and ideologies off of them. Break perversions off of them. Lord, open their eyes to see the light of the gospel. Lord, we say you are well able to do this. Your power can break through whatever is holding them back.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the sheep. 네, 스미스 형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 시트를 이거를 바꾸지 마세요. When that man crawled into that bed, that night, 그 남편이 그 침대에 자러 들어갔대. Anointed by God. 이불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침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That's not because Smith really believes. Smith 형제가 그렇게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혹시 이분의 남편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It's about the revelation that I know I carry.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 I know I carry His authority.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다닌다라는 것을 정말. And I can be. I'm going to tell you a story in a few minutes. I can be in an airport or in a strange city. People will react to me in a certain way.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공항에 들어가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한대요. 이상하게 평을 하는 거예요. Sometimes they'll just be angry at me for no reason. 이유가 없이 저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And person will be right down the road nothing, no problem with traffic, no problem with the car next to me. And somebody will just flip me off. All your spirit is going to go. It's not a good thing. 근데 차를 운전하다 하고 가다가도요. 뭐 길이 막힌 것도 아니고 뭐 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보고 I was just driving down through town here a couple of days ago. 며칠 전에 제가 시내에 운전하고 The guy on the sidewalk looked at me as I drove past. 근데 마치 이제 한 걸어가던 사람이 저를 향해 Face contorted. 네, 완전히 He just started spitting at me. 저를 향해서 침을 뱉으셨어요. Although I was still 100 yards down the street watching in my mirror. 예, 그래서 백년대가 지나고 나면 제가 흔들어 보고 있는데도 계속 저를 향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Furious, angry. It's a demon in him.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반응한 거예요. He doesn't know who I am, but the demon knows who I am.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마귀는 알아. Principality over this region knows who I am. 그래서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권세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But you need to hear my heart. That's not something that you can't walk in as well. 근데 잘 아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It's all about one in me.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이 중요한 거죠. It's not really me they don't like.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It's that spirit doesn't like the one I'm carrying. 그 악한 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You walk in that revelation, you are very dangerous to the enemy. 여러분이 정말 깊은 그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여러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You walk in any village in the world. 세상에 어떤 마을로 들어가도요. God walks into that village.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을 가운데를 버려두어 하신 거예요. I'm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y're reading the same Bible I'm reading. They're quoting the same verses I'm quoting. Why doesn't what works in them work in me? That's not what it says in the Greek text. 하지만 헬라어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Does it say the size of? 예, 겨자씨의 크기에 말하는 것 같아요. It says you need faith like a mustard seed.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The mustard seed is a very tiny seed. 왜냐하면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But it grows to a small tree. 근데 나무로 자라죠. Jesus, he could have used any kind of seed. When Jesus was teaching, he'd just look around and he would find an object and use that for an example. So when he's teaching on faith, he sees a mustard tree. And he said, that's what you need for your faith to be like. It starts as a tiny seed. And it grows into a tree. Saying your faith must grow. If you take care of that seed, it will grow. You start with small faith. Just a measure of faith. But then your faith grows into something strong. And your faith, you can have the faith of a Lauren Cunningham. Or Smith Wigglesworth. Or any other great man or woman of God. You can. 너희가 할 수 있어. Demons can be mad when you show up in their town. 그리고 너희가 나타나면 마귀들이 화가 날 거야. Because you're a threat to them. 왜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니까. You know you'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왜냐면 너가 성령이 전이라는 거 너가 이제 알고. Lord God is inside of you. 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너가 아니까. You are very aware that it's not about you. 그리고 하나님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Greater is He that's in you. 세상에 있는 이보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이 더 위대하십니다. trouble. 그리고 내가 혼날 때. Oh God, please help me.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And I have been a Christian all of my life. 네, 제 한 평생 저는 크리스천으로 살았어요. And I saw. This effort. And I've never seen anybody pray like that. He would get so lost in intercession that I don't think he even had any idea what he was doing that week. He grabbed the kneel, he would grab this chair. Sometimes he would start rocking. Sometimes his chair would be coming off the floor. 근데 의자가 땅에서 떨어질 정도로 막 흔드는 거야. Tears. 눈물을. I'd grab the chair. 이제 그 형제가 의자를 잡으면 저도 잡았어요. And I'd say, Lord, whatever he has, put it in me. 이제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 안에도 넣어주세요. 이제 그때 제가 인플레이션을 받았어요. 그 형제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름 부심을 제가 지금 그 형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Thank you. seek him with half of your heart. 하지만 여러분, you will find half of who he is. 그러면 하나님 절반만 만날 수 있어요. You wonder why it worked for this person. 어, 왜 저 사람을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나는 못 만나요? Thank you. after him.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서 나가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He doesn't need you to be the smartest. He just needs passion. 여러분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돼서 He needs total commitment.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Run after God.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여러분이 못할 게 없어요. You're gonna have an average hunger. You're gonna be an average person. 여러분이 평균적인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럼 평균밖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향해 다해서 그분을 쫓아가면 그러면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도 By the time I graduated from Christ's Relations, I had memorized hundreds of scriptures. Hundreds. I had little index cards that I would write personally. And I would memorize one or two different verses every day. I would carry that card with me everywhere. Now you can do it on your phone. All day, anytime I had a few minutes to speak, where I wasn't doing anything, pull that card out. And by the time I graduated, I had two boxes filled with index cards, hundreds of verses. It not only put God's word inside. I'm telling you, it made me smarter. The more I memorized, the more I could memorize. I turned into A++ student. From average to the top. Okay, let's do number 5 on the definitions of paga. 그다음에 파가의 뜻 다섯 번째 어떤 말씀드릴게요. I'm going to try to do this one quickly, although I was going to try to do the last one quickly. 예, 그래서 지난 네 번째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다섯 번째는 다시 한번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the Lord interrupts us, doesn't He?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실 때가 있죠. This is from Isaiah 53.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Prophetic chapter about Jesus on the cross.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And I think it's verse 5. I'm not positive, but 5절에 나온 것 같아요. Yep. Well, I better double check. Funny how things come into focus when I put these on. 53:6. 예, 53장 6절. When it says our sins were laid upon him.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감당되었다. That's paga. 그게 파가입니다. When you put that concept into the subject of prayer or intercession. 그래서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한 주제 이 상황을 놓잖아요. It has to do with the Lord laying upon us the burdens of others.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부담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마음이에요. So that we can carry it away from them in prayer.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죠. It'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when our sins were laid upon Jesus, the passage says he bore them. 예, 그래서 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And that Hebrew word nasa, I'll give it to you. 그래서 짊어지고 가다의 히브리 원어는요. It does not mean just to carry something. 그냥 이렇게 들고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It means to carry something away and get rid of it. 예, 그래서 짊어지고 간 다음에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So when the Lord says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서로의 짐을 지어줘라라고 했을 때, He's not just telling us to sympathize with that person.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He's not saying come alongside them. They're hurting, so you cry with them. They'll feel better. 그래서 같이 그 사람이 아파니까 같이 이렇게 울고 같이 아파해라의 뜻이 아닙니다. No, he's saying if you understand how I work, I will allow you to pull that off of them. 그래서 그 짐을 너가 가지고 가는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You can become an intercessor that gets that off of them. I'll lay it on you. 그래서 그 들고 있는 그 짐을 여러분이 가져가다가 in prayer 기도로 so you can carry it away for them.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This is what's happening when you're thinking about or praying about a person.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거예요. And the compassion of the Lord begins to rise up you in a very significant way.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안에서만 일어나죠. Or perhaps you're praying for a people group somewhere in the world. 아니면 미전도 정족을 위해서 여러분만 기도하고 있어요. Maybe. 예, 어떤 열방에 대해서. And the compassion of the Lord begins to rise up in you.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일어나요. And the next thing you know, you're not praying from here. 그때 갑자기 여러분이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your spirit, you're literally feeling something that is of God.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이나 어떤 감정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Because that has been laid upon you for prayer.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A lot of Christians frankly know nothing about this. 근데 솔직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전혀 공감을 못 해요. Even when they pray for somebody, they just pray from here. 왜냐 기도할 때 많은 경우 그냥 머리로 기도해요. Never allow the Lord to move them with compassion. 근데 정말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But the Lord wants to do that. 나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Sometimes I have heard of people when this happened literally feeling the same feelings that person has.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 know of some who have actually been interceding for a person for their healing, for example.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그 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And while they're praying, actually feel pain in the same part of their body where that person has pain.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아픈 부위에 그 똑같은 부위에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And you have to realize that's a spiritual thing, not a real physical condition. 그게 신체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뭐 옮은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But you're experiencing what the Bible talked about with Jesus when it says he is touched with the feelings of our infirmities.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셨다. A lot of people. How many of you have ever heard of Kenneth Hagin? Kenneth Hagin이라는 형제님 들어봤어요? How many of you have not heard of Kenneth Hagin? 안 들어보신 분? Wow, you young folks need to get with it. 예, 여러분 젊은 사람들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Kenneth Hagin was one of the great faith teachers of the 60s and 70s, 예, maybe 그 80s. 형제님은 60년대 아니면 80년대까지 이렇게 굉장히 잘 알려지신. Eventually started a Bible school called Rhema. Rhema라는 성경대학을 시작하셨어요. He was a great man.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And if some of you were part or heard of teachings in the faith movement that were a little bit out of balance. 예,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뭐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는데. Most of that was not because of Hagen himself. 근데 헤겐 형제님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Even though he was the father of that movement. 그 모든 믿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아버지인데요. Most of it was because others after him went kind of out of balance with it.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나온 것은 그의 제자들이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But he probably walked in as great a faith as anybody I've ever known. 근데 제가 아는 아는 사람보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He walked in divine health for over 40 years. 예,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또한 역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But he was also an intercessor. 네, 또한 중보자셨어요. And he tells the story once of being in a certain city preaching a revival, a series of meetings they used to call revivals. 그래서 특정한 도시에 들어가서 뭐 부흥 집회를 많이 여셨어요. And actually he was praying with another man for the services that were coming up.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그 예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He went into a deep, deep intercession. 굉장히 깊은 중보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He was just groaning and travailing. 그래서 막 신음하면서 이제 기도를 And the man with him just was so taken back by what Hagen was obviously feeling. 그때 같이 기도했던 형제가 헤이근 형제가 느끼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Just got quiet and began to listen. 그리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And finally he heard Kenneth Hagen crying out over and over. I'm lost. 헤이근 형제. I'm lost. 저는 I'm 잃어버렸습니다. Lost. 잃어버렸습니다. And he was having a vision of a man who was a sinner, wasn't born again. 예, 그래서 죄인 된 한 사람이 이제 떠올랐어요. That had come into the church building, and he saw how he was dressed. 예, 그래서 교회 안으로 그 죄인이 들어와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얼굴들 잘 보였고요. And he could feel the man's torment.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이 막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Feel the man's desperation. 그리고 그 절박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Without even realizing it, he began to just cry out what this man was feeling.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That's when he was groaning. I'm lost. I'm lost. I'm lost.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계속 울부짖었던 거예요. Now Kenneth Hagen wasn't lost. 헤이근 형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죠. God was allowing him to feel the depths of this man's pain and condition. 그 비전에서 본 그 사람의 그 괴로움, 그 모든 절박함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And he prayed until he had a release in his spirit. He felt peace. 그리고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That night. 그날, that man walked into the service. 그 기도하면서 본 그 사람이 실제로 예배당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Dressed exactly the way Hagen had seen him in the vision. 그리고 비전에서 본 그 복장 그대로 그 사람이 정말 나타났습니다. And was born again.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듭났어요. Isn't that amazing? 너무 놀랍지 않아요? That is allowing the Lord to put upon you. So, the pain, the feeling, the burden, the need of someone else. So because they can't carry it, you carry it for them.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감정과 아픔과 그 모든 괴로움을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지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Very few people, I think, walked in this at the level that I've heard. Of Hagen walking in it. 그래서 헤겐 형제가 그렇게 한 만큼 똑같이 이런 감정이 동일시가 된 사람을 제가 많이 알지 못해요. I heard a man tell a story about Hagen once. He used to work for Kenneth Hagen. 예, 그래서 헤겐 형제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And when Hagen would pray for people, he was behind them, sort of, you know, catching them if they fell down or. 그리고 헤겐 형제가 기도할 때 뒤에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 And Hagen was going down a line of people praying for healing over people. 그래서 헤겐 형제가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And he came to a man who had palsy. 팔시가 있는 사람을. You know what palsy is? No. It's when your arms shake. It's. 아 이렇게 몸 떠는 kind of, 그런. I don't know if there's another name for it, but that's what we used to call it. So what in the scriptures they refer to it as palsy. But his arms would just shake. 그래서 팔이 계속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And Kenneth Hagin had his back to the people in the room, the crowd of people. 예, 그래서 그 무리에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And the man was standing in front of him.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이 앞에 서 있죠. So he put his arms around the man and began to pray, just holding him.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This guy said he probably did this for 15 minutes. 한 15분 동안 안고 기도했다라고 보고 했어요. After a minute or two, he was just weeping and sobbing over this man. 근데 1, 2분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And the man working with Hagin was behind the man that he was praying for. 근데 해근 형제와 같이 사역했던 분은 그 아픈 사람 뒤에 서 있었어요. So he was the only one that could see what happened. 그래서 그 일을 장면을 본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And he said at one point Hagin's arms around the man began to shake just like he had palsy. 근데 그 상대방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해근 형제도 이렇게 몸이 이제 부들부들 떨렸어요. This wasn't some weird new age experience. 이것은 무슨 He wasn't really having that disease put on him. 그 질병이 진짜 똑같이 임한 게 아니라. He so had come into a compassion. 너무 그 안에 그 긍휼이 일어나서. Feeling what the man felt. 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꼈어요. Carrying the pain in his heart for that.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아픔을 똑같이. Praying. 짊어졌어요. 기도하면서. He literally was feeling it in his arms. 그래서 팔에서 그 아픔이 실제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And the man said, all of a sudden, Hagin stopped shaking. 네, 갑자기 해근 형제가 멈췄어요라고 보고 있어요. And the moment that he did,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the other man's arm stopped shaking. 그 기도해 줬던 사람의 팔도 멈췄습니다. And he was healed. 그리고 치유되었어요. There's something about the power of compassion. 그래서 그 긍휼의 안에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I heard a story of John G. Lake, and you guys probably don't know who he was either. 그래서 John G. Lake이라는 그 형제도 모르겠죠. But a great, great apostle from in probably the early 1900s. 예,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이제 사역하셨던 분인데요. Thousands of miracles in South Africa and Spokane, Washington. 예, 그래서 워싱턴과 그리고 남아공에서 수천 개의 기적을 보신 분입니다. He told the story of a woman that was healed in South Africa. 남아공에서 치유받은 한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I think it was cancer. 암이었던 것 같아요. Her body was just filled with cancer. 네, 온몸이 그 암세포로 퍼졌어요. She was in great pain. 굉장히 아픔도 많았고요. And He had been praying for her, asking God to heal her.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And he lived a block or so away. 근데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요. One day he said her pain grew so intense that he could hear her screaming from a block away. 근데 그 여자분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는 그 소리, 그 아파서 소리 지른 게 들렸다라는 거, 한 블록 떨어진 상태에서. And he was just deeply moved with compassion and began to pray. 근데 그 안에 긍휼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ver him.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해서. And the compassion, his heart was just deeply moved with compassion. 그의 마음이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가득 찼어요. And he said, I ran down the street. 그래서 제가 weeping. 울면서 제가 길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끌어안고 held her.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And I cried out, Jesus, heal her body. 그래서 예수님 그 몸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And she was healed in his arms.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긴 채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The compassion of the Lord was flowing through him.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그 형제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He was feeling her pain, not literally, but in his spirit, he was identifying with it. 그래서 그 영 안에서 그 자매의 그 고통이 막 느껴진 거예요. This is really not a level of intercession that many people want.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의 중보기도를 원하진 않아요. This is the kind of intercession that will so break your heart for a nation that you'll cry out day and night for years until you see him saved. 한 열방을 위해서 정말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정말 몇 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But if you allow him 그런 to, 수준입니다. If you will allow him to, the Lord will put upon you His heart. 네, 여러분이 His compassion, 허락하면 하나님의 His 마음과 feelings,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이 중보자로서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Isn't that amazing? 놀랍지 않아요? The next time you have You feel the compassion of the Lord move towards someone. 네,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잖아요. Don't just treat that like an emotion. 그냥 여러분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And just say, "Oh, I feel so sorry for them," and just move on in your mind. 어, 그냥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하고 그냥 하루를 진행하지 마시고요. Ask the Lord, "Are you trying to put something on me so I can be their intercessor?" 하나님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도록 지금 저에게 이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한번 물어. 보세요. Amen. Okay. I'm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one.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We have what? An hour roughly. Pray that the teacher gets his act together and knows what to do up here. 교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I'll do number six tomorrow. 여섯 번째는 제가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I'm going to spend the rest of the morning teaching about watchmen. 네, 파수꾼에 대해서 예, 파수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강의를 할게요. A lot of stories to tell you in this one. 근데 들려드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I went through a season about five, maybe. 7 years ago, 한 7년 전쯤에, where the Lord just took me to a new level in my ability to discern the spirit realm. 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한 수준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What is going on in that invisible realm around me?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You do know there's an invisible realm that is probably having more influence on planet Earth than anything you see.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And you can learn to discern. You don't have to be weird. 여러분 이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Or strange. 아니면 이상하게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To be prophetic. 예언적으로. Prophetic enough to really discern what's going on in that invisible realm around you. 그래서 예언적으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는데. And if you're going to be a watchman, you're going to have to learn to do that. 네,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I remember back in, I guess. I don't know. 7-8 years ago, I was about 10 years ago. I was on my way to a meeting. 한 10년 전쯤에 제가 한 어떤 미팅에 가려고 하는데. And I was joining a prophet named Chuck Pierce. We were going to, I think, South Dakota. 예, 그래서 척 피어스라는 그 예언자와 함께 다른 미국에 다른 주로 갔어요. But he's a prophet. So Chuck Pierce는 예언자고요. And I run around with him a lot. 그래서 그분과 사역을 굉장히 같이 많이 합니다. And he's probably the most amazing prophet I know. 제가 아는 가장 놀라운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에요. But it was really hard to get from Colorado where I lived to to this state in time for the meeting that night. I had to get on not two but three different airplanes. 예,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그 주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한 세 번 정도 갈아 두 번 예, 세 번을 갈아탔어요. Because it was just in a really out of the way place. 예, 그래서 굉장히 저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So I had to start my first flight very early. 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제가 비행기를 탔어야 됐고. And I normally fly with when I fly with my normal airline, I have so many miles that I'm treated with all the extra perks that come with that.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항공사로 다니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아요. I mean, I can go to the short line. 네. I can get upgraded to first class.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받고요. I don't have to pay extra fees for checking bags and all the stuff. 예, 그래서 체크인하는데 뭐 가방에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But on this particular trip, I couldn't fly my normal airline. 근데 이번 여행에서는 so I had no added benefits. 다른 항공사를 사용해서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When I got to the airport, there was already a fairly long line of people waiting to check in. 근데 제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체크인하러 사람들이 아주 긴 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And I got in line. It was probably 30 people in front of me. 네, 제가 줄 섰을 때 제 앞에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And I waited about 15 minutes and the line didn't move. 근데 15분 정도 기다리는데도 줄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And I could tell that something was messed up behind the counter. 근데 카운터에 뭔가 일이 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I guessed that it was probably some computer problem. 그냥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But the line wasn't moving and people were starting to get really frustrated. 그래서 줄도 전혀 안 줄어들죠. 사람들은 계속 짜증내고 있었어요. And the people behind the counter were getting very frustrated. 그리고 카운터 뒤에 일하시는 분들도 직원들도 짜증냈어요. And then the people in line started shouting at the people behind the counter. 근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Hurry up! 직원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좀 빨리 좀 하세요. Hurry up! 빨리 하세요. Come on. We're gonna miss our flight. 비행기 놓칠 거예요. 좀 빨리 좀 하세요. You guys need to get your act together. 좀 제대로 일해 보세요. It was really beyond even normal frustration. 예, 그냥 보통 짜증내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And what was really strange was that the people behind the counter started acting the same way to the customers.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Well, if you leave us alone, maybe we could figure this out. 저희를 좀 가만두면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I thought this is really strange. 이거 진짜 이상하다. And some people started pushing people out of the line and going to the front and said, "When this starts moving, I'm getting on the airplane."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막 밀면서 앞으로 가서 직원한테 내가 언제 비행기 탈 수 있어요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And I just thought there could be a fight that breaks out here.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지겠다. And then I waited another probably 10 minutes. I've been there almost 30 minutes. 그리고 나서 한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근데 30분 총 30분을 기다렸는데 줄이 전혀 안 줄어들었어요. So I told the Lord, I said, Lord, if you don't do something, I'm going to miss this flight.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비행기를 놓칠 거예요. And if I miss this flight, I miss the meeting. 그리고 비행기를 놓치면 저는 이 집회를 못 가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And so then the Lord said to me, You know this is all about you, don't you?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는 거 알지?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And I said, I didn't do anything.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He said, this is a demonic attempt to keep you from your assignment. 너가 그 집회 가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너를 막으려고 하는 거야. And I don't understand how all of that works. 저는 다 왜 그런지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I'm not sure how demons mess with computers. 원수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잘못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But I knew the Lord was talking to me.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I thought of the verse immediately where Paul said in Thessalonians.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I tried to come to you not once but twice. 내가 너에게 한 번은 아니라 두 번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사단이 나를 막았다. Isn't that fascinating? He didn't say we changed our mind.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꿨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He didn't say God changed his mind.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He said Satan stopped us from getting to you. 사단이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았다라고. That really messes with me. 그래서 그게 정말 저를 어렵게 해요. Because I think maybe if the enemy was subtle enough to stop Paul from getting somewhere. 그래서 원수가 은밀히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면. Maybe he's messed with me and you a time or two.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몇 번 막지 않았을까요? See, there's an underlying theology in the body of Christ that's very harmful. 예, 그래서 굉장히 해로운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It's an ultra sovereignty of God teaching that just says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And especially if you're a Christian, the devil can do nothing except what God allows.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원수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And that's not biblical. 근데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Paul said, "We wanted to come. Satan stopped us." 바울은 분명히 우리는 가고 싶었지만 원수가 우리를 막았어요. Well, I wonder how many times he's messed with me and kept me from doing something.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그렇다면 원수가 몇 번이나 나를 막았을까? And I said to the Lord, "Well, you need to do something."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And he said to me. You do something. 근데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해봐. And I thought, well, what am I supposed to do?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And he said, you need to take authority over what these demons are doing and command it to stop. 원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권위를 취해서 멈추라고 명령해. And you need to decree right now that you will get to this meeting. 그리고 이 집회 가게 될 거라고 선포해. And no strategy will stop you. 그리고 어떠한 계략도 너를 막을 수 없어. No weapon formed against you is going to prosper. 어떠한 그 무기도 너를 해칠 수 없어. You will make it to the meeting. 너는 그 집회 갈 거야. So it's exactly what I did, very quietly. 굉장히 조용히. Nobody could hear me. 아무도 못 듣도록. I just prayed and did just exactly what I said.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And then the Lord spoke to me and he said, "Now I want you to get out of line and go over here." 그래서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가 줄 밖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 So there was a walkway, you know, the ticket counter ended here, and then there was a walkway to go to the security in the gates. 예, 그래서 티켓 카운터가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는 그 보안 검사 받는데 그 줄이 있어요. So I told the Lord, I said, "I don't think that's you because if I get out of this line." When I come back to the line, I'm going to be 60 deep, not 30.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줄을 떠나면 그때는 내 앞에 30명이 아니라 60명이 있을 거예요. And I figured the Lord didn't know that.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모르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I said, "You're obviously not thinking this through very well." 저 하나님 지금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He said, "I want you to just get out of line and go do what I told you to do." 근데 하나님 또 다시 너가 줄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Yeah, I thought, okay, let's try it. So I walked out of line, I'd snake, you know, my way out of the lines and get out, dragging my suitcase and go over here. So 제가 짐을 끌고 사람들 사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어요. And then just stood there, not knowing what to do.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And the agents are here. 근데 그때 and the line is here, and I'm standing over here just looking foolish.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And a lady way down the counter looked at me. 근데 카운터에 있던 한 여성분이 저를 보더니 they were working on the problem. 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서 and she looked and said, "Can I help you, sir?" 저를 보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I said, "Well, yeah, I'm trying to get on this flight just like everybody else."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도 비행기 타는 걸 기다리고 you,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Let me come down there and help you.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I thought the people in line were going to kill me. 저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 줄 알았어요. She came, took my driver's license. 그래서 저희 운전면허를 보고 그 체크인 해 주고 got a tag for my bag. 그래서 가방도 walked around the counter, came out over to where I was, put the tag on my bag. 예, 그래서 가방에 놓을 gave me my boarding pass. 그때 티켓도 받았죠. Said, "Have a nice day." 예, 그래서 저한테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해 줬어요. And I just got out of there as fast as I could. 그래서 제가 재빨리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And I went to the gate where to the airline where I have no perks, no 예, 그래서 benefits. 제가 게이트에 갔는데 그 항공사에서는 제가 혜택이 전혀 없다 그랬죠. Just thought I'm going to check into the counter here and make sure everything's okay. 그래서 내가 게이트 앞에서 다시 체크인을 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겠다. And the lady at the counter said, "Let me just upgrade you, sir, to first class." 근데 카운터에 계신 분이 제가 그 first class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하고. And I said, "Okay." 그래서 네 알겠어요. And I said to the Lord, "I'm not sure what you're trying to teach me, but I think I like it." 하나님 뭐를 가르치려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는데요. He said, I want you to learn to be more tuned in. 너가 더 to what is happening around you in the spirit realm. 너 주변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가 감지하는 것을 And he said, 내가 원해. You don't have to be weird to do that.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네가 이상하게 행동할 필요 없어. Have you ever met any weird Christians? 좀 이상한 크리스천들 만나본 적 있어요? I have met the weirdest of the weird. 저는 제일 이상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They come up to me after I speak with all kinds of visions. 예,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면 저한테 무슨 환상 봤다 I saw a bright light over you. So, 형제님 덮고 있는 밝은 빛을 봤어요. And then there was a horse. 그리고 나서 말을 봤어요. And it had pink eyes. 그리고 and gold wings. 예, 뭐 금 날개도 봤고요. What do you think it means?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And I would usually look at him and go, I don't know. So 제가 그러죠. 나도 몰라요. You don't have to be weird to be tuned in to the spirit realm.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데 이상할 필요 없습니다. You can be very naturally supernatural. 굉장히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일 수 있어요. And so the Lord said, I'm going to teach you how to tap into that realm and how to change the atmosphere around you.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너가 분별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And I said, "Well, Lord, what do you mean change the atmosphere?"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And he said, "You can affect the spirit realm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 세계를 너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And you can control the atmosphere around you. 그리고 너가 속한 그 분위기를 너가 조종할 수 있어. Just like you did at that ticket counter. 그 티켓 카운터에서 네가 기도한 것처럼. I was in my home just a short time after that, and there was just a real bad atmosphere in our house.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집회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We don't fight and we don't argue. 저희는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데요. And I don't think my wife and I in 37 years have ever had a knockdown drag out fight. I don't remember one. 예, 37년 동안 결혼하면서 한 번도 아내랑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If we disagree, we have disagreed. 예, 물론 저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는 있죠. 하지만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엔 괜찮습니다. But the atmosphere was just tense.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And everybody was just on edge.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예민한 상태였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And even though no one was being mean. 아니 누구도 못되게 굴진 않았는데. You could tell that they were having to try not to be mean. 근데 못되게 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And I said, Lord, I don't like what I feel here. 하나님,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And he said, Why don't you change it? 그러면 너가 바꿔. And I said, Well, how would I do that? 하나님 어떻게 바꿔요? And he said, You're in charge of this house. 너가 이 집의 머리잖아. This is a demonic attempt to bring discord and steal the joy of you and your family. 그래서 너희 가족 안에 있는 기쁨을 훔쳐가려고 원수가 지금 공격하는 거야. You're supposed to live in a peaceful house. That's what Isaiah says. 이사야서 보면 평화로운 집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So you can be rested. 그래서 너가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And peaceful. 그리고 또 But the enemy is trying to just fill the atmosphere with yuck. 하지만 원수는 그냥 역겨운 걸로. Yuck? Yeah. Okay, good. 역겨운 걸로 그 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요, whatever that was. Yuck. 역겨. And he said, you just bind that spirit, take authority over it, and command peace to come into your house. 그 영을 향해서 너가 기쁨 빼앗아가준 그 영을 향해서 너가 대적하고 쫓아내. You know, I just thought, I'm going to try this. I'm going to test this right now.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I'm not going to tell anybody what I'm doing.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큰 소리를 기도도 안 하고. Just going to go to another part of the house. 그냥 집에 다른 방으로 가서. And do this where nobody knows it's happening. 그래서 어느 사람도 모르게. And I probably didn't pray more than 2 or 3 minutes. 저는 2, 3분 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And within the next 10 to 15 minutes, the whole atmosphere of my house was different. 근데 갑자기 10분, 15분 후에 People 집의 were 분위기가 singing, 너무 바뀌었어요. It just chatting with each other 수다 떨고 and laughing. 갑자기 웃고 Because I tuned in to what was happening in the spirit realm.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분별했거든요. I had authority to change what was happening in the spirit.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었죠. Because I'm the watchman for my house.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제가 파수꾼이거든요. First mention of the word watchman in scripture is in Genesis 2:15. 예, 그래서 파수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There are actually three Hebrew words for watchman. 파수꾼에 대해서 정의를 나타내 주는 히브리 언어가 세 개가 있어요. They all mean similar things. They mean to guard, to protect. 지킨다, 보호한다, 안전하게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So oftentimes it will say keep. 그래서 많은 경우는 지킨다예요. Or guard. 아니면 or watch 보호해준다, 아니면은 지켜본다. This particular reference in Genesis 2:15.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God told Adam to keep the garden.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Now it's not the word for tend the 지키라, garden as in 에덴 동산을 지키라. Look over the crops and make sure everything the trees and they're all growing well and water 나무, have water whatever. This is a different word. 예, 그래서 뭐 나무가 자라는지 열매가 건강한지 지켜보라 이것과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This is the concept again of protecting. 예, 보호한다는 뜻이죠. Isn't it interesting? You see, I believe Adam was warned about the serpent.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뱀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줬다고 생각해요. I believe that because number one, it would be in keeping with God's nature to have warned them. 왜냐면 하나님이 만약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과 상품과 좀 어긋난 거죠. And also, I believe they were warned about the serpent because they were really shocked when this snake started talking to them. 왜냐면 그리고 또 경고를 받았다고 저는 믿는 것은 뱀이 나타나서 말할 때 아담과 하와가 놀라지 않았어요. I mean, would you think Eve would be shocked rather than just converse? 하와가 대화하지 않고 충격적으로 반응한 것이 더 당연하지 않나요? I mean, if I walk by a tree and a snake started talking to me, 내가 나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I'm not going to answer the snake and start carrying on a conversation. 그럼 저는 갑자기 뭐 대화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Right? I'm going. 그렇지 않아요? They weren't shocked at all. 전혀 놀리지 않았어요. And thirdly, I believe they were warned about the serpent because there was nothing else at that point in time to guard or protect Shamar the garden from but the serpent.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경고를 받았다고 믿는 이유는 뱀에 대해서 뱀 외에는 그 동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게 없었거든요. And see, God held Adam responsible. He would never have held him responsible if he had not been warned in advance.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아담에게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Now, Bible scholars have something they call the law of first mention. 예, 그래서 1차원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That simply means that the first time a subject is mentioned in scripture. 그래서 어떤 주제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If it's an important subject. 그게 중요한 주제면 God will introduce it. 하나님이 He will tell you things about it that you need to know. About that subject.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So the first time that God mentions the watchman concept will be an important passage.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이라는 이 개념을 처음 소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He will share some things with us that will be important for us to know. And they'll be true throughout the whole of Scripture.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그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어집니다. So what is the context? 그렇다면 이 문맥은 어떤가요? Of the first time the word watchman is mentioned in the Bible. 예, 그래서 파수꾼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 문맥, 그 상황이 어떤가요? Keeping the serpent out of your garden. 그래서 뱀이 동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Adam, 아담아, you are responsible. Keep the serpent out of your garden. 동산에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산을 지켜. You know what the first, are you raising your hand? Is this a question about what I'm teaching? Yeah. Will you give me the right to say I don't know, or I'll answer it later? Yeah. Okay, go ahead. 그래서 제가 모른다 아니면 이따 대답해 드린다라고 할 수 있으면. How would you identify the serpent? Like in life. 그 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How would you identify the serpent? Well, two ways you would identify the serpent. 뱀을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You have to know the scriptures well enough to judge situations based on the scriptures. 예,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You have to trust the Holy Spirit in you and learn to hear His voice. 그리고 그 여러, 당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I'll give you a third reason. 그리고 세 번째, you use wise counsel. 그리고 또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Those who are older and wiser.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서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 또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뱀을 알아볼 수 있어요. Now let me also, do you know what is the very first thing this law first mentioned? What is the very first thing said about the serpent in scripture? Do you know? 이 뱀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Anybody know? Surely you do. What was the question? Nobody heard you say it. 뱀이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이 되었나요? Nope. The very first thing said about the serpent or Satan in Scripture. 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And it says that he was more cunning than any other creature. 어떠한 피조물보다 간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Now, if you're going to listen to and think about the law of first mention, you better know that the first thing God says about the devil is pretty important. 예, 그래서 it may just be the most important. 성경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뱀에 대해서 뱀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교하다. And the word for crafty or subtle is the Hebrew word arum. Arum이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간교하다라는 것은 The root meaning of this word is smooth. 예,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굉장히 or slick. 예. You English speaking people probably have heard the phrase someone is really a slick operator.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I don't know how to do this for Korean. Maybe they'll just have to be left out. 좀 이렇게 은근히 한다라는 거예요. Smooth operator, slick talker. 예, 그래서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 We talk about someone who is very subtle in a dishonest way as really being really smooth. 예,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한다라는 사람을 저 사람 진짜 자연스러운데 약간 이렇게 말을 하죠. That just means they're really tricky. 그래서 진짜 뭔가 좀 really 속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임수를 잘 쓰고. But in their deception, they are very cunning with it. 근데 그 속임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Isn't it interesting that the first thing said about Satan is not that it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his power? 근데 첫 번째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He is far more dangerous to you as the serpent than he is as the roaring lion. 예, 그래서 우는 사자보다 Can you say that again? Sorry. He is far more dangerous as the serpent than he is as the roaring lion. 예, 그래서 우는 사자의 그림보다 그 뱀 같은 그런 간교한 그 그림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So the Bible is filled. There are numerous references that say you better be on the alert.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And you better be watching in prayer.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너가 잘 지켜봐야 된다. Jesus told the disciples, "Watch and pray."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보면서 기도해라라고 나아요. You can take authority over the enemy's power and just deal with it. 그래서 원세 능력을 보고 여러분이 권위를 취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You understand your authority, you can just say no.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를 알고 No, you're not going to do that. Stop. 안돼, 너는 할 수 없어. 멈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d you better know demons know when you have authority. 그리고 원세는 여러분이 you don't have to argue with them. 원세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은 원세가 권위가 있습니다. No. 그때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가. The problem is 문제는요. You don't recognize what they're doing. 여러분이 원수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you 때가 무서운 거예요. Learned to discern that the serpent is coming into your garden. 그래서 뱀이 동산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You start listening to him. 그리고 그때 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So the Bible says watch.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켜라. Be on the alert. 깨어 있어라 하고 성경 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ere's a verse we should look at in Ephesians 6, 18. I'm having to really condense this, so I'm having to think my way through it.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볼 건데요. 제가 이것을 좀 압축시켜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Somebody read Ephesians 6:18 to me.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크게 읽어 주세요. Ephesians 6:18. Who has it? 에베소서 6장 18절. Would you read it loudly, please? 큰 소리로. Be on the alert. Now the King James translation says watching for all the saints.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버전에서 보면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십시오라는 거예요. Now here's let's just go through this a little bit slowly. I'm trying not to go too fast and lose you. 예, 그래서 좀 느리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So the context of Ephesians 6 is what? 그래서 예배소서가 이 6장의 문맥이 지금 어떤가요? Somebody said the armo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Warfare. Let's 영적 전쟁의 상황이나.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Because he begins the passage by talking about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So the whole passage is about warfare. 자, 이 모든 것이 And in the context of that, he talks about the armor that we wear.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And 계시죠. And he eventually gets to our weapons.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소개하고요. Spirit, 뭐 이제 말씀의 검, prayer, 기도. And in verse 18, he says, praying. At all times.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The King James translation says praying always.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해. 항상 모든 기도로 기도해라. Does anybody have a translation that still says praying always?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번역 Or pray all the time. What translation do you have? I have the Amplified. Amplified. And what does it say? 확대 버전. At all times, on every occasion, in every season, in the Spirit. With all manner of prayer and entreaty. To that end, keep alert and watch with strong purpose and perseverance, interceding in behalf of all the saints, God's consecrated people. 자, 지금 다른 버전으로 읽으셨어요. There are The King James translation really misses it here. 예, 그래서 King James 버전은요 잘못 좀 놓쳤어요. Because there are two different words that could be used for time, praying all the time. 예,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데는 One is chronos. 두 단어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어요. Chronos라는 chronos is 언어, general time.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For English speakers, you might think of the word chronology. 그래서 this wouldn't 뭐 work 연대기, for Korean. 뭐 연대기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But the word chronicle or chronology comes from chronos. 예, 크로나스에서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Because it's just general ongoing time. 그냥 이렇게 흐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What time are we going to end this session? 그래서 우리가 이 세션은 언제 끝내나요? 한 12시쯤. That's chronos. 그게 크로나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But there's another word which you've probably heard of, kairos. 근데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Now what is kairos? 카이로스는 뭐예요? It can be a set opportune or a set or appointed time.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A good word to define kairos is a strategic time. 근데 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인 시간이에요. It's an opportune time.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 It's a window of opportunity. 기회의 창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It's not the general time that something is done.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끝내자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It's the strategic time that something must be done. 이때 꼭 이 일이 일어나야 돼라는 전략적인 right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그 적합한 때. So this verse doesn't say pray all the time.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항상 기도해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It says pray at all kairos times. 그래서 카이로스 때에 기도해라라는 Now, 거예요. You need to know how important that is.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He's not saying you need to be praying all the time. 그냥 항상 기도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ut it is saying you better be praying at all times. 근데 항상 기도해라고 나와 있어요. Kairos time. 카이로스 때에 기도해. Here's the beauty of this verse. We are in a war.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says You need to be watching for one another. 그리고 성령님은 너희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 You need to be the watchman. You need to be the watchman for this guy or her. You need, 너가 이 you need to be paying attention and watching for one another. 너가 집중하고 깨어서 이 사람을 네가 지켜줘야 돼. Because we're in a very real war. 왜냐면 우리가 진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With a very real devil. 그리고 진짜 who 그 wants to steal, kill.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있기 때문에 Be on the alert for all the saints.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So you start with your family.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족을 위해서 you move to other relationships. 그리고 나서 다른 관계 하나님이 주신 다른 관계에 대해서 extend it to leaders, those in authority. 예, 그리고 권위자, 리더를 향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And you make sure that you are alert and watching for them.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지켜줘야 합니다. And if you will be alert, God will show you when they're being attacked.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그들이 언제 공격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He will show you the kairos attacks of the enemy. 그래서 원수가 전략적으로 세운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Because it's not just God that has kairos times. 왜냐면 하나님에게만 카이로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The devil has kairos times. 원수에게도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He has times when he knows this is the time to attack. 왜냐면 원수 알거니까 아 내가 이때 공격하면 되는구나. Did you know that he knows when you're vulnerable? 여러분이 언제 약한지 원수가 안다는 거 아세요? And he will attack you at the right time. 그리고 그때 원수는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I was on a missions trip to Guatemala in 1976 when an earthquake hit. 예, 그래서 76년도에 과테말라에 지진이 있었을 때 제가 갔습니다. This earthquake lasted for 30 seconds and killed 30,000 people. 예, 그래서 30초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1 million of the 7 million people in Guatemala were homeless. 예, 그래서 그중에 만 명이 집이 없었습니다. We were scheduled to be there for 10 days. 그래서 저희가 10일 동안 있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2 days were travel. 이틀 동안 우리가 여행하고 8 days were going to be building a mission station on the Passion River. 예, 그리고 8일 동안에는 저희가 미션 그 이렇게 장막을 세워서 사역을 했습니다. And at night we would go up and down the river and preach in the villages. 예, 그리고 밤에는 저희가 마을로 들어가서 집회를 열었어요. We arrived on a Saturday, or excuse me, Friday. 저 금요일 날 도착해서 Let me show you this. This will be easier. We arrived on Friday afternoon.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Spent the night in Guatemala City. 그래서 과테말라 도시에 저희가 밤을 새 이제 And Saturday afternoon 토요일 날 오후에 we had scheduled a chartered plane with the Guatemalan Airlines to fly us into the jungle. 그래서 과테말라 그 항공사의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로 들어가기로 where we 결정했어요. would get on dugout canoes and go 8 hours down the river to where we were going to 그리고 나서 카누를 타고 8시간 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When we arrived at the Guatemala at the airport Saturday afternoon 네, 토요일 날 공항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Guatemalan Airlines said we're not going to take you today we're going to take you tomorrow. 근데 과테말라 항공사에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데리고 갈게요. And we said you can't take us tomorrow. We don't have a day to spare. 저희는 하루라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내일 갈 수 없어요. 오늘 꼭 가야 합니다. They said no we changed our mind. We're going to take you tomorrow. 아니요 마음 바꿨어요. 내일 mañana. 데리고 갈게요. Mañana. Mañana. Everything was mañana. No, we take you mañana. He said, no, we have to go today. 자, 아니요, 오늘 가야 돼요. You've been scheduled for months to take us today. 오늘 가기로 몇 달 전부터 계획했잖아요. We can't waste one day. 저희는 하루라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For 3 hours. 그래서 3시간 동안. The leaders of our team argued and negotiated with the Guatemalan Airlines to take us now. You have to take us today. So 3시간 동안 팀 리더들이 항공사와 계속 다투고 또한 이제 타협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데려가세요라고. Finally, after 3 hours in frustration, the airline said, "Okay." 그리고 Get on that plane. We take you now. 3시간 후에 그 직원들이 이렇게 짜증 내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비행기 타세요. Our leaders literally said to us, "Run, get on that plane, get everything on it now before they change their mind." 그래서 리더들은 마음 바꾸기 전에 지금 빨리 뛰어가서 비행기 타세요라고 했어요. We made it into the jungle. 그래서 저희가 and to our destination sometime about midnight. 그리고 한 자정쯤에 저희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That night, the earthquake hit Guatemala City, where we had been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가 있었던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And would have been again had they not taken us that day. 만약에 우리를 그날에 태우지 않았으면 우리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And when we got back to Guatemala City and saw the devastation. 네, 과테말라시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그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게 되죠. We saw concrete beams and pillars laying across the beds that we had slept in the night before. 그 전날 밤에 우리가 누웠던 그 침대 위에 기둥들 콘크리트들이 무너진 걸 봤어요. Would have been in again. Had we had to stay one more night in that 우리가 하룻밤 더 잤으면 우리가 그 안에 묻혔겠죠. But here is the interesting thing.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Back in my hometown of Ohio, a lady Saturday afternoon had a tremendous burden to pray for us. 예, 제 모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어떤 부담감이 한 자매님에게 생겼어요. And for 3 hours. 그 3시간 동안 she was in intercession for the team in Guatemala. 그 과테말라에 있는 팀을 위해서 3시간 동안 중보하셨어요. Can you guess which 3 hours? 어떤 3시간인지 아세요? Do you think I love that lady? 내가 그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I probably owe my life to that lady. 예, 제 생명의 은인이죠. Someone was on alert. 예, 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watching. 때문에요.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And God alerted them to the Kairos attack of the enemy. 원수의 그 원수가 정한 그 공격의 때에 대해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So when you're alerted, sometimes you can wait and pray later. 여러분 깨어 있을 때요, 어떤 경우에는 아 이따 기도할 수도 있어요. Sometimes you can't.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릴 sometimes 수가 없습니다. Sometimes it's a Kairos season. 카이로스의 시즌이 있을 때도 있어요. And you can just add them to your prayer list, and for the next several days you can keep them covered in prayer. 그러면 며칠 동안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해 줄 수 있어요. Sometimes God needs an intercessor right now.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당장 중보자로 서야 될 때도 있어요. You know, for us it wouldn't have worked if she said, "Okay, Lord, when I get the kids in bed tonight, I'll have a little time of prayer for the team in Guatemala." 그래서 만약에 그 자매가 하나님 자녀들이 다 이제 자고 나서 그때 제가 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라고 했으면 Someone had to pray now. 바로 그 당장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a Kairos season. 카이로스 시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ere the enemy was had a plan to take someone's life. 그래서 원수가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한 시즌이 I heard a Bible teacher in the 70s tell this story. 70년대 한 성경 교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He had a dream, and in his dream, he saw his daughter in a coffin. 꿈을 꿨는데 그 딸이 묻어 있는 걸 봤어요. His grown daughter. She was an adult. 예, 성인 딸이었는데요. And when he woke up, the Lord spoke to him and said, "The enemy has a plan to kill your daughter." 근데 잠에서 깼는데 하나님이 원수가 너의 딸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You're going to have to pray this attack off of her. 그래서 그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가 기도해야 된다. Now that's a Kairos attack. Kairos 공격이에요. Someone on the alert, watching, praying at that Kairos time. 깨어 있어서 지키는 한 사람이 이제 파수꾼이 기도를 해야 돼요. So he didn't know what the strategy of the enemy was. 그래서 원수의 계략이 어떤 건지는 몰랐어요. He just knew there was a plan. 하지만 원수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In fact, he said, "I had the dream. It was a recurring dream all night." 근데 그 꿈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Now, he didn't tell his daughter, but he did tell her husband. 그래서 딸에게 하지 않았지만 딸의 남편에게는 얘기했어요. We have to pray for her and keep this attack off of her. 그래서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so 계속 기도해야 된다. Several times a day.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He would say, "I take authority over this attack against my daughter." 그래서 내 딸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 원수에 대해 내가 권위를 취한다. Strategy of the enemy. You will not take her life. 원수의 계략에 대해서 너가 나의 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And then he just prayed in tongues. 그리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And he did that for a month.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Most people would have done it for a day and forgotten about it. So 어떤 사람 He did it for a month. 그냥 하루만 하고 잊어버렸겠지만 그분은 한 달이나 그렇게 했어요. After a month, his daughter received a promotion at work.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딸이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And with the promotion came a life insurance policy. 그리고 나서 승진을 하고 나서 이제 To get the life insurance policy, she had to have a physical exam. 예, 근데 그 보험을 받는데 몸 그 건강 검진을 먼저 받았어야 됩니다. And when they tested her blood, they said to her, "What are you doing?" 네, 피 검사를 하고 이제 받고 나서 의사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You have no potassium in your body whatsoever. 포타슘이 전혀 없어요. You should be dead. 이미 죽은 상태였을 텐데. And the way it works is you feel fine.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And you just drop dead. 예, 왜냐면 그 상황은 어떠냐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You don't have any warning. You don't see it coming. 어떠한 경고도 없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What have you been doing? 그래서 당신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She said, "Well, I've been on this diet where you just eat these two things and you lose all kinds of weight." 예, 그래서 제가 살을 빼려고 이 두 가지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And they said, "There is no medical reason why you should be alive right now." 당신이 왜 살아 있는지 의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We have to get you to the hospital immediately and get fluids flowing into you to save your life.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Now why was she alive? 왜 그 자매가 살아 있었을까요? Because somebody listened to the warning. 그래서 그 경고를 들었던 한 사람이 그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And prayed against the subtle, well-timed strategy of the enemy. 그래서 은근히 들어올 공격하는 그 원수의 계략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And her life was spared.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You know, I was speaking in Oregon once about 15 years ago, maybe 20 years ago. 제가 15년 한 20년 전쯤에 오레곤주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This had to be at least 20 years ago because I had not yet written the book Intercessory Prayer. 근데 중보기도의 책을 안 썼었던 시기였으니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And while I was up speaking, it was really strange. I got very dizzy. 예, 근데 갑자기 강연을 하는데 제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And it was just like then something just. Across my mind, and I couldn't think. 근데 갑자기 하고 뭔가 생각이 스쳤어요. It was just a complete disorientation. 예, 갑자기 그냥 어지러웠습니다. I couldn't remember my notes. 갑자기 노트도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생각도 안 되고요. And I thought, wow, I'm getting sick. 내가 아픈가? This must be the flu. 내가 감기 몸살에 걸릴 건가? And I just thought, well, I'll just keep going, and maybe I'll be able to press through this. 그래서 내가 계속 그냥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So I just went to my notes, and I just stayed right at my notes, looking right at them, and. 그래서 제가 노트를 그냥 읽으면서 제가 계속 진행했어요. Because I couldn't remember anything. 왜냐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And after about 5 minutes, 그리고 5분이 지나니까. It left. 그게 또 My 이제 떠났어요. Up, 생각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I told the pastor about it after the service. 근데 예배 끝나고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And he said, "Oh, that's witchcraft." 근데 그거는 주술이에요. We have a lot of witchcraft in this area.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주술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I've dealt with that before. 그래서 그 전에도 저도 경험 많이 해봤어요. He said, "Those demons in this area, they know, they knew you were coming." 네, 이 지역에 있는 마귀들이 당신 오는 것을 알았어요. He looked at me and said, "You better wake up." 당신 깨어나세요. They know when you're coming to town. 왜냐면 당신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만 들어올 때마다 원수들은 알아요. So I called my intercessors. 그래서 제 중보자들에게 그랬어요. 콜로라도 있는. To tell them about this attack so they could pray for me more. 그래서 원수 공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nd my number one intercessor who was over the whole team of intercessors. 그래서 중보기도 그 팀의 리더가요. She answered the phone this way.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I know. We're on it. 그래서 알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She said 8 o'clock tonight, you started coming under attack of witchcraft. We're praying. So 오늘 저녁 8시에 공격받았죠. 저희가 느꼈습니다. Who told you about that? 누가 얘기해줬어요?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얘기해줬어요. They were trained to be watchmen and watchwomen intercessors for me.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는 파수꾼들이었어요. They were listening. 예, 깨어 있었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I erased it, but they picked up on the Kairos attack. 근데 원수의 카이로스의 때를 안 거죠. And so I could be up and not be distracted. They were home praying.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 돌아온 것은 그들이 목요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And they just broke that attack right off of me, and my mind returned to normal. 그리고 그 공격을 끊어줘서 제가 다시 명확하게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The Lord wants to use you that way.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In the Old Testament, watchmen were watching for two things. 구약 성서의 파수꾼은요 두 가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They watched for enemies. 원수를. And that could be people or animals. 그게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어요. Because watchmen were on the walls of cities watching 왜냐면, for enemies. 왜냐면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이제 원수들이 오고 있는지를 지켜본다. They also they were also on towers around the fields. 하지만 또한 그 이렇게 필드 위에 있는 성루에 올라가서 또 지켜봤습니다. They were watching for foxes or other animals that would come and try to eat the crop. 그래서 그 식물들을 이제 여우가 들어와서 먹지는 않은지 또한 지켜보게 됐습니다. But watchmen, and we've already, of course, talked about the protection concept. 네, 파수꾼에 대해서 지켜주는 그 역할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죠. And we do. Spiritually, what they did physically. 그래서 그들이 신체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You know, God takes the concept of the literal watchman and He flips it over into the spirit realm. 예, 그래서 파수꾼들이 실제적으로 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But they also watch for messengers. 근데 또 메신저들이 오는지를 또 보기도 했어요. The cities, the towns and cities had large gates. 그래서 도시와 그 마을에는요 큰 게이트가 있어요. The gates had to be big enough to drive, you know, to bring wagons and. Supplies in.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so usually 마차나 이런 많은 그 so, you know, it took 들어올 수 있도록. It took a few seconds. It took a while to open the gates of the city. 게이트가 컸어야 되는데 Sometimes 게이트를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They were on cranks. You had to crank the doors, the gates open. 그래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열었어야 합니다. And you couldn't close them quickly. 그리고 빨리 닫히지도 않아요. You had to crank them shut. 예,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닫을 수밖에 없어요. So if you open the the gate to the wrong person.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게 문을 And it was really an enemy soldier. 그리고 그게 원수였어요. Or enemy soldiers, plural, were waiting, hiding. 아니면 그 적군들이었으면요. When you open the gate, they could storm your city. 예, 문을 잘못 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So they had watchmen on the walls.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었고요. Looking for messengers or merchants coming. 그래서 상인들이 아니면 메신저들이 오고 있는지를 지켜봤습니다. So they could tell the people down below whether or not to open the doors.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줘라, 닫아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They say, okay, you can open the doors. 아, 문 열을 Or they might say, no, no, this looks suspicious. Don't open the doors. 아니요, 문 열지 마세요. 좀 의심스러워 보여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So they would look for messengers and friendly messengers. 그래서 메신저들 그리고 호의적인 메신저들을 찾았습니다. So watchmen and women. Not only are alert for attacks, but they are alert for those bringing messages from the Lord. 예,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 적군의 공격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Trying to think how I can explain this in a practical way. 어떻게 이거를 실제적인 예시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 watchman in my congregation in Colorado, and my wife was one of them. 예, 그래서 제 콜로라도 있는 교회에 제 아내도 이제 그랬는데요. They would sometimes say to me, they would give me a warning about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줍니다. They would say, this person really sounds good. 이 사람은 좀 말할 때는 다 좋게 들리는데, prophetic. 뭐 예언적이고, they seem to know the word. 그런 말씀들 잘 아는 것 같고, but there's something wrong here. 하지만 뭔가 좀 잘못됐어. Don't let them in.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Don't trust 해. Them. 신뢰하지 마. Don't let them speak. 말하지 못하게 Don't give them a position. 그리고 어떠한 자리도 주지 마. Something isn't right. 뭔가 좀 이상해. And sometimes I would say to my wife, I don't trust that person.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저는 제 아내에게 저는 그 사람을 신뢰를 못하겠어. And I say, well, why not? 아,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I don't know. Something's not right. 아 몰라. 뭔가 좀 이상해. I said, well, you got to give me something more than that. 그것보다 이유를 너가 좀 더 대줘야지. I can't just look at them and say, well, my wife doesn't like you. 그냥 그 사람 보면서 내 아내가 너를 안 좋아해라고 할 수 없잖아. 아니면 당신을 신뢰를 못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You don't have to say that, but I'm just telling you, be careful because something isn't right. 근데 아내는 싫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뭔가 이상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And every time they warned me about that. A person.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해줄 때마다 time, 해줄 때마다 that person turned out to be a troublemaker 그, or had wrong motives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된 동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니면 어떤 이단성이 있는 or was gonna do something to defile people 아니면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They were on the alert for false prophets.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깨어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깨어 있었어요. But they don't just pick up on the bad; they also recognize the good. 근데 잘못된 것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잘 끄집어내요. Because sometimes they would say to me, "I really like this person." 그래서 나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들어라고 할 때도 있어요. God has sent this person.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Need to listen to them. 그거를 또 잘 들으셔야 합니다. And I learned to pay attention to what they were saying.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배웠어요. Sometimes God raises up watchmen for organizations or ministries.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관, 선교 단체를 위한 파수꾼을 세우실 때도 있어요. Sometimes for cities and nations. 아니면 어떤 도시나 열방에 대한 파수꾼을 세우실 때도 있어요. I'm a watchman for America. 저는 미국의 파수꾼입니다. Others are watchmen for America. 그리고 다른 미국의 파수꾼들도 있어요. Chuck Pierce is a watchman. Chuck Pierce라는 형제도 파수꾼이에요. The man I talked about earlier, the prophet. 예, 제가 말했던 그 예언자. And God gave him a word for Houston, Texas, several years ago. 그래서 몇 년 전에 텍사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줬어요. And this may be one of the strangest words that anybody ever received, but he is a prophetic watchman, and it was a word. 예, 그래서 예언적인 파수꾼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이상한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Here it is. While ministering, the Lord gave Chuck a vision and spoke a prophetic word through him for Houston. 예, 그래서 휴스턴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또한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was that the next 24 days would be critical.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가오는 24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See, he was listening. 듣고 있었어요. He was alert. 예, 깨어 있었습니다. He was watching for Houston. 휴스턴을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있었어요. He said God was looking at Houston. 하나님이 휴스턴을 보고 계시는데 and would break structures that were holding back revelation. 그런데 계시가 임하지 못하도록 어떤 구조가 덮고 있었어요. He said that when it happened, the revelation would be released like rain. 근데 그 벽을 허물어뜨리면 계시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It would be symbolized by literal rain.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Now here's the strange part.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The prophecy continued to say that as the people looked, a river would begin to rise in the east. 근데 사람들이 계속 볼 때 동쪽에서 어떤 강이 일어날 거다. A literal fire would be on the river and come to the city. 그리고 강 위에 불이 둥둥 떠다니면서 도시에 들어올 것이다. And it sounds like one of these spiritual words that it could only be symbolic, not literal. You know. 아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징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But what he said in the prophecy was a literal fire will be on the river.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불이 내려올 거예요. Then there was instruction for intercessors to gather together and pray all night when they saw that happen. 그리고 그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중보자들이 밤새 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And the prayers would limit the destruction and release the revelation. 예,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파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And they were to pray for 24 days leading up to this.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24일 동안 일어나기 전까지 24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One of the intercessors in Houston organized a 3-hour prayer meeting from 3 to 6 a.m. for the next 24 days. 예, 그래서 그 휴스턴에 있는 한 중보자가 이제 모임을 열어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24일 동안 기도하자라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Exactly 24 days later. 그 정확하게 24일 후에 Houston experienced one of the worst floods recorded in the history of the city. 휴스턴에서 역사상 가장 심한 그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The San Jacinto River east of the city flooded and flowed into Houston. 예, 그래서 휴스턴의 동쪽에서 홍수가 그 강물이 넘쳐서 그 홍수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A river will come from the east. 동쪽에서 이제 물이 흘러온다라는 예언이었죠. A gas line broke and caused a literal fire on the river. 그래서 가스가 노출이 되어서 정말 물 위에 불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Did you hear that over the beeping truck? 예, 잘 들으셨어요? There was literal fire on the river. 강 위에 진짜 불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It says, as a result of the prophetic warning followed by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word. 예,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The damage was very minimal, and a new move of the Holy Spirit broke out in the churches of Houston. 예, 그래서 그 도시 안에 많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계시가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So a watchman was listening. 저 파수꾼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Heard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Gave the alert. 그래서 그 경고를 줬어요. Intercessors responded. 그리고 중보자들이 반응했습니다. God accomplished what he wanted to.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성취가 되었어요. God wants to teach you how to tune in to the spirit realm.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 안에서 이렇게 계속 깨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How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고. He will start with you by teaching you to pray for your friends and family.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시. You're not going to start with being a national prophet. 갑자기 한 나라를 위한 선지자가 되는 걸로 여러분 국제적인 선지자가 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You're going to start by getting a word for your roommate. 처음에는 룸메이트를 위한 어떤 말씀을 받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동료를 위한. Or your husband or your wife.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위한 말씀. Or your friend.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And God's going to give you, He's going to alert you to pray for them.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Faithful with the smaller things.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하잖아요. At some point in your life. 그럼 언젠가. And it doesn't have to be that far away either. 아 그렇게 뭐 먼 미래가 되지 않아도 돼요. God will raise you up as a watchman for cities.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시 한 나라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literally make a difference. 그리고 그때 여러분 말 그대로 예 정말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Listen, God has sent me on prayer assignments to Washington D.C. 하나님은 저에게 워싱턴 D.C.에 가서 기도하라는 기도 숙제를 많이 주셨어요. To go pray one sentence prayers. 그냥 가서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그런 숙제도 주셨어요. And I usually pray more when I'm there. 네, 보통 저는 가면 더 많이 기도하죠. But he would literally give me a word. To go and decree over Washington, one sentence.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수도로 가서 한 문장만 선포해라. Because I'm a watchman for America.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wants to use all of you in that way.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Okay. 아시겠어요? Lord bless you. 예, 축복합니다. Amen. 아멘. Wow, you got this Kronos time down so well.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추시죠? Seriously,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speaker end at like the perfect timing. 예, 이렇게 완벽하게 시간에 맞춰서 끝내시는 강사는 별로 못 봤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